바라보는 너, 늘 확인하고픈 너, 같은 말 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계속 물어. 입술이 말라오래 또 식은땀이 흐르네 또 정답은 알지만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나를 시험하는 말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말 수가 없어진 너 더 불안해지는 나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머리를 새로 했나 오 손톱이 바뀌었을까 오 감이 오질 않아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정말 힌트도 없는지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이쁘다 말 하나로 널 표현하긴 부족하잖아 Baby 내 맘이라도 꺼내줘야 넌 믿겠니 널 정말 사랑해 살아가는데 왜 변했다고 하는 건데 왜 화내고 삐지고 매일 돌아줘도 그것마저 사랑스러워 네가 100번 아니 1000번 내게 물어도 정답은 늘 하나인데 어제도 오늘도 이뻐